가고 내 마음도 점점 몽롱해져가 어느새 그 빛은 사라지고 남겨진 이 어둠이 날 설레게 하는 걸 설명할 수 없는 내 기분에 취해버린 나의 머릿속엔 온통 너 이대로 흘려내버리기엔 아쉬워 지금 널 데리러 갈게 애완해난 밤을 뚫고서 We gon' dive into the night 파도치는 별들 속 떠다니는 너와 나 속도를 내도 돼 여긴 우리뿐인데 yeah. We gon' take a long ride 이 밤의 끝까지 달빛으로 물든 차를 타고서 driving Where we going we don't need road 자유롭게 달릴 거야 with you 설명할 수 없는 내 기분에 취해버린 나의 머릿속엔 온통 너 이대로 흘러내버리기엔 아쉬워 지금 널 데리러 갈게 기억나는 밤을 뚫고서 나의 손을 잡아 저 달에 올랐다 이 어둠 속을 달려 너와 I'm on moonfire 저기 아름다운 밤 하늘에 나서 놓아 둘만의 따뜻한 driving I'm on moonfire 날이 밝아와 우릴 멈춰 세워줘 꿈속에서 다시 만나 함께할 거야 내 품에 널 끌어안고서 한 번 하늘 위에서 너와